365일 366일 357일 이렇게 1088일을 지내온 금요일 저녁, 오늘도 9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경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공정과 불평등 해소,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원하는 게 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친구 조카 지우의 목소리로 헌법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 이모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을 맡은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정미공주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분 더. 저는 조카인 이현우라고 합니다.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1편부터 그냥 끝까지 일주일 내내 그거 보느라고. 잘하셨어요. 아, 근데 재밌더라고요. 찬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하면서 네. 보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 손님 조카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서 계속 일을 하고 유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유도장에서 유도장에서 유도를 하나요? 뭐 유도하죠. 사람들을 유도하나요? 유도장으로? 심신 단련이라고 하죠. 그렇구나. 진짜 유도를 하세요? 네. 그러시구나. 왜 근데 다른 운동도 많은데 왜 유도를 하필 하시기로? 전혀 한판을 할 것 같지 않은. 원래 유도를 좋아했었는데. 원래. 대학교 때 1년 하다가 이제 직장을 서울로 잡아가지고 오자마자 알아본 게 도장인데 집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못 하다가 계속 직장 생활만 하니까 저녁에 너무 지루하고 몸도 축축 처지고. 공연에 좀 취미를 주셔서 공연을 좀 많이 보시지요. 공연이요? 네. 왜 저럴까? 제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연 얘기 나오니까 이상하다. 뭔가를 회피하려는 듯한. 저는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걸 좋아해요. 활동적인. 노래를 듣는 것보다 하는 걸 좋아하고. 에너자이저인데요, 정말. 그러니까. 네. 잘 오셨네요. 여기는 아주 비활동적인 사람들만. 축축 처지는 사람들만. 지난주 방송 들으셨어요? 제가 수다가 너무 세서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말을 좀 줄여야 될까요? 할 말이 많으면 하셔야죠. 저희가 어차피 통편집해 주실 거니까. 네. 저는 들어보시고. 뭐 목소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좀 돼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모르겠던데. 아, 아니에요. 주변에서는. 지우 아버님 아니에요? 지우 아버님? 맞아요. 지우가 헌법 전문을 읽어서 보내줬길래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네. 보니까 아버님과 지우 사이에 한 판이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제가 중간에서 또 지우를 달래주느냐고 또 네. 맛있는 걸로 또 아, 제가. 그래서 야구장을 갔다 왔나요? 못 간 것 같더라고요. 아, 어떡해. 지우야 미안하다. 둘이 싸우다가 야구장 네. 안 갈래 아빠가. 어떡해. 너 데리고 야구장 같이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아. 한 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 엄포였거든요. 어른들의 마음에 없는 엄포. 그랬는데 아버님이 마음에 없는 엄포를 하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후기. 꼴통알티님 시 두 편 올려주셨고요. 네. 후원도 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아, 제일 밝은 시입니다. 제목 무지개를 따라가는 아이 지은이 꼴통. 회색 도시의 무지개를 찾아 떠나보자. 검은 우산 사이로 하얀 건물 사이로 무지개를 찾아 떠나보자. 빨간 상처가 주황으로 여물어 갈 때쯤 노란 꿈을 꾸며 초록이 빛나는 들판을 달려 푸른 바다 남색 파도를 넘어 보랏빛 향기를 따라 떠나보자. 비가 오면 해가 나면 이 몸이 방울방울 흩어질지언정 조각 무지개를 찾아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보자. 평소에 듣던 꼴통IT님하고 예, 조금 다르죠. 네. 밝고 짧은 걸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아, 최근에 예, 올려주신 것도 있고요. 봤습니다. 나는 야옹구다. 부재 외로움에 대하여. 근데 너무 길어요. 인철님도 네. 이번 주는 이상하게 바빠서 후기도 제대로 못 남겼네요. 흐흐흐 하고 후기를 그러셨어요. 남기는 것보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 저는 하트 아, 찍어주시는 게 좋던데. 다운받고 하트 눌러주세요. 아, 네. 꼴통IT님도 한번 금요일 저녁 8시에 이곳으로 오셔서 직접 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를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7번 척순이. 척순이. 척순이 하면 떠오르는 건 뭘까요? 503? 아, 503. 503 리바이스 청바지. 네. 척순이면 뭐가 떠오르세요? 척순이요? 네. 네. 저 처음 들어보는데 네. 척하는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척순. 맞아요? 척 돌이면 남자겠죠. 척을 제가 사전으로 찾아봤는데요. 네. 거짓으로 꾸민 태도를 나타내는 말. 척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눈에 얼른 바로 알아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목소리가 아주 생기가 없이 낮거나 점잖게 말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차지고 끈끈한 큰 물체가 아주 바짝 다가붙거나 끈기 있게 들러붙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 그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척순이는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꾸민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척순이는. 차미님이 말하신 의미도 있었지만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혹시 영화 척키 아세요? 네, 척키. 척키 인형 아시죠? 네네. 네, 그 무서운 인형. 네. 신정환이 닮아서 척키 인형. 아, 그런가? 아, 그 순이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 그 척키가 생각났어요. 저는 아, 여러 가지 의미가 아, 포함되어 뜻이. 있는 말이네요. 네. 그리고 아. 척키에 대해서 뜻을 찾아봤는데 닭. 그래서 순간 좀 소름 돋았다는. 모두 눈을 감고. 아, 눈을 감고. 좋네요. 하얀색 종이를 생각하세요. 흰 종이. 네. 왼쪽 상단에 국회의사당을 그리세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오른쪽 편으로 세월호 노란색 옷을 입으신 가족들이 피켓 들고 서 있는 거를 그리시고요. 그리고 그 중앙 가운데에 빨간 레드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국회로 들어가는. 그 위를 척순이가 걸어가고 있어요. 네. 국회만 쳐다보고 출입구만 쳐다보고 걸어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 그리셨나요? 네. 네. 척순이. 그러면 이게 특별히 어떤 한 사건을 보고 네. 생각해서 그리신 거예요. 네. 그죠? 그 음악을 듣고 제목이 척순이라고 딱 그래서 척순이 딱 하는 순간 저는 그 박근혜가 딱 생각이 났거든요. 설명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딱 네. 생각이 났어요. 네. 그 그래. 2014년 10월 29일에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씨가 그 빨간 카펫을 밟고 막 웃으면서 옆에 있는 보좌관인지 누군가랑 막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레드 카펫 양쪽에는 세월호 부모님들이 피켓 들고서 대통령님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진짜 레드 카펫을 깐 거예요? 네. 진짜 레드 카펫을 깔았어요. 빨간. 이완구가 깔아줬을까요? 국회가 깔아줬을까요? 보좌관이 깔아줬을까요? 난 누가 깔아줬는지. 아마도 비선실세가 까는 게 좋다고 그래서. 너무 잔인한 진짜? 장면이었어요. 진짜. 진짜 왜 깔았을까요? 그 장면을 제 조카도 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조카도.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때 그 표정. 아, 혹시 기억나세요? 그 분향소 조문? 분향소 조문. 네, 안산. 네, 안산 분향소 조문이 그 한 8시 50분쯤에 박근혜 씨가 이제 조문한다고 불러본다가 유가족 중에 한 분이라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위로를 한 장면이 동영상으로도 나오고 사진으로도 나왔는데 네. 원래 일반인들은 10시부터 안산 분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 8시 52분이니까 취재진들이나 보좌관들이나 유가족 그쵸. 밖에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유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자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냐는 거지. 박사모 회원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올렸을 때 그 반대 측에서 네. 박사모 회원이 아니라 아니다. 그 원불교의 자원봉사로 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그러나 박사모 그 엄마 부대 사진과 위로를 받았던 할머니의 얼굴이 더 닮았다. 올해 이제 촛불 집회가 계속 21차까지 계속 있었잖아요. 이제 중간에 촛불 집회하면서 중간에 퍼포먼스가 하나 생겼는데 레드 카펫 네. 퍼포먼스가 아, 정말 아, 그런 게 생겼잖아요. 아, 그래서 아. 예, 촛불에 예, 셀로판 빨간색 아, 탄핵 전전에 탄핵. 네, 맞아 맞아. 그래, 그래서 촛불에다 씌우거나 해서 전체 아. 이제 레드 카펫을 깔아주자 빨리 아. 내려오게 뭐 이러면서 아. 그 퍼포먼스를 할 때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봤어.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좀 있었었는데 이 딱 그림이 또 그것을 연상되는 연상되더라고. 이게 물론 그림이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와 착순이 빨리 레드 카펫 진짜 어쨌든 분향 조문했던 때가 4월 29일이었고요 2014년 4월 29일이었고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청와대로 유가족들을 불러서 마음에 없는 위로를 또 하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는 그 선 책에도 나오지만 76일이 되도록 청운동에서 동사무소 네, 노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청와대 쪽으로 가려고 하면 맞고 그런 일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척순이의 그 척은 뭐였냐면 네. 2014년 5월 19일에 있었던 네.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 때 눈물 흘린 장면. 그거. 눈물을 담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맞아. 눈물을 닦지도 아. 않고 끝나고 그냥 바로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난 그게 완전 척순이의 최고봉이 아닐까 아. 싶었어요. 그때 대국민사가 처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아요.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의인들 또 죽은 분들 이름을 낱낱이 읊으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쵸. 그게 오바마가 네. 한 거 그대로 따라한 거잖아요. 아, 그래. 네. 아무리 배우가 하더라도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는 네. 어떤 미동 뭐 이랬는데 정말 그 평범한 그냥 그런 얼굴에 눈물이 떨어지고 그것을 전혀 닦거나 뭘 할 생각도 없이 이렇게 있다가 바로 그냥 들어간다는 게 이거는 아무리 배우더라도 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했을 그러니까. 수 있을까 아무 생각이 없던 거지 뭘 그런 생각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던 거죠 시키니까 한 거죠 뭘 맞아. 제가 아니 아무리 시켜도 눈물을 좀 딱 하시면서 약간의 눈물을 닦거나 이제 미동도 하거나 눈을 좀 아래로 내리 깔거나 뭐 이래라는 그거 안 가르치지 지시가 없었던 거지 그냥 지문에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그 지문에 맞춰서 4월 16일날 세월호 사고가 나서 그때 7시간 뒤에 나타나서는 1분 2초를 다투지 말고 뭐 다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날 4월 17일날 박근혜 씨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체육계 비리 조사하라고 그랬죠. 김종 차관한테. 2014년이 정유라가 고3 때였고 10월에 아시안게임에 나가야 됐는데 그 아시안게임 선수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을 때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 됐나 봐요. 이거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조용히 시키라고. 네, 7번 척순이를 듣고 왔습니다. 먼저 왼손이 딴딴 그러면 오른쪽에서 따라라라 이거 하는 거거든요. 왼쪽에서 먼저 저기요 그러면은 뭐 저기요 뭐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이 대화가 엇갈리는 대화도 아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 모르는 척하면서 자꾸 도망가는 그런 식으로 제가 곡을 작곡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건가요? 싸움도 안 되는 거죠. 무시하는 거니까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니까 계속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계속 또각또각 구두 신고 가는 도중에 한번 삐까덕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모른 척하고 또 이렇게 막 생각하고 가고 맞아, 그런 생각이 자꾸 둥둥둥둥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아 참 우리 조카님은 투표를 언제부터? 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한번 한 것 같아. 5년마다 한 번씩이잖아요. 그럼 못했죠. 19이었으니까 이명박이 아니라 누구 찍었지 생각해보니까. 누구 찍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차미님은 다 투표하셨어요? 여태 대통령들을 모두? 두 번 했어요 저도. 두 번? 아 뭐야? 한번 투표 때는 안 하고 그냥. 언제요? 언제 안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는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했어요. 왜 안 하신 거예요? 놀러 갔어요 저 그때. 저 그때 이제 젊었을 때잖아요. 노는 날이잖아요. 회사도 놀고 다 아싸 놀러 갔죠. 그러다가 나가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제가 투표를 안 하고 막 이랬어. 아, 근데 그 다음 때는 내가 했는데 이명박 할 때는 젊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젊은이들이 투표를 해야 돼. 그럼 노무현 대통령 당선할 때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저 속초에 있었어요. 풍주 쌤께서는 누구 뽑으셨어요? 그때요? 노무현 됐을 때? 그때요? 그때 저도 투표를 안 한 거. 뭐야 여기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다 공주한 사람들 여기 모여 있었네. 오늘 누가 왜 불렀어요? 아 창피하게. 아, 왜 하필 오늘 이런 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어요. 차미님이 질문하신 거 맞죠? 처음에. 아 정치라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진짜.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 좀 많지 않나요? 전보단? 많죠. 그건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아요? 본인의 주변의 친구들. 네, 주변에 보면 정치에 관심 많아요.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표현을 한다는 건 뭐 어떤 공약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에 입문했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때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 보통 선거를 하는 거는 다들 하죠. 대부분. 왜냐하면 뭐 이제 젊은 세대는 SNS를 많이 하니까 뭐 그걸로 뭐 인증샷도 올리고 그래서 투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 근데 요즘은 정치에 관심도 많은 젊은 아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촛불 시위한다고 그 많이 모이고 한 것도 젊은이들이 축제식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더 많이 모였던 거 아닌가 싶어요. 밝아야 미래가. 아 맞아요. 그럼요. 지우 조카가 헌법 전문을 읽어줬는데 그런 시대인데.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의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요즘 애들 핸드폰만 들고 다닌다고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 없다고. 얘네는 그냥 핸드폰 보고 가다가 여기서 이런 일이 있대. 어떡하지? 그러면 야 여기로 모여. 막 그러면 다들 이거 보고 그냥 다 모여. 서 다 같이 행동한다는 그쵸. 거예요. 그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오히려 미래가 밝다고 그래요, 올 때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에 이순덕 할머니 4월 4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어떤 이제 그래도 좀 이제 이름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다 조문을 오는 대신에 조화 보내고 기 보내고 이런 게 굉장히 꽉 차 있었는데 사람이 없었대요. 되게 썰렁했었는데 할머니 본인이 세상을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맛있게 먹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었대요. 네. 평소에도 미디어 문구가 이렇게 사람이 없다며 또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고 그리고 거기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거기 장례식장이었는데 이 대학생이 후문에서 몇 분 걸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10분 정도만 오면 되니까 다들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밥을 먹고 왔으면 좋겠다. 올렸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소녀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해서 꽉 채우고 그리고 아이들 대학생들도 이제 그 조문 조의금으로 만 원씩 이렇게 보태서 빚 없이 장례 치르고 할머니 원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했다. 사진 보니까 고등학교 애들도 교복 입고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여학생들도 우리보단 나은 것 같아요. 낫지만 사실은 또 미안한 게 환경적으로 힘드니까 취직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그렇죠. 힘들고 어떠세요? 이런 거에 조금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불만이요? 불만 팟캐스트 같아요. 불만 팟캐스트. 불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불만 별로 없고 저 같은 젊은 또래 친구들이 정치에 뭐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 성숙했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뭐 SNS 얘기했었잖아요.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가 현대사에 남는데 그 SNS가 민주주의 발전에 되게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이제 정보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언론 같은 거 탄압해버리면 전혀 그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문구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뉴스타파나 뭐 국민TV 이런 데서 계속해서 뭐 사실 진실들을 알려주고 하니까 그걸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조금 더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희망적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거의 저희들보다. 그 나이 때 어쨌든, 저는 뭐 했는지 모르겠네.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뭐 어떤 시대를 살든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늘 있었으니까 역사 속에서도. 네, 저는 아직 기득권 세계를 보면은 안고 가는 저는 그런 게 저희 아버님,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태극기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로 저하고 완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심지어 저희 가족조차도. 근데 저는 그거를 설득하거나 뭘 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지금은 설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너무나 이게 극단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바라볼 때는 어떠세요? 그렇게 완전 뭐 그런... 저도 그걸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희가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고 그 사람들도 뭐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안 되고 뭐 동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그거를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네.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또 나이가 드셨고 그렇게 배워오셨고 그렇게 보고 오셨고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그게 제일 무서워. 이제 꼰대가 되지 않을까. 아, 내가 꼰대가 되지 않을까. 저도 항상 무서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늘 이제 직장에 보면 정말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그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우리 때 내가 20대에 이렇게 나는 일을 했고 이렇게 무엇을 했는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다. 그게 꼰대야. 그게 꼰대네 진짜. 우리 때는 말이야 이게 꼰대거든. 그치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또 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요? 이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나도 저렇게 늙을까 봐 그게 항상 좀 늙는다는 게 겁나긴 해요. 나이 먹는 게 무섭고.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배우고 수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생각나네요. 사회 정치적 뭐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제 거를 설문을 해가지고 성향 체크해봤구나. 네, 보셨어요? 1위 몇 위 뭐 이렇게 나오고 퍼센트별로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재미가 그래서 몇 번 나오셨어요? 네. 저는 4번 나왔어요. 4번. 4번? 1에서부터 뭐예요 그게? 그게 네. 후보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네. 1번이 문재인 그리고 네. 2번이 안철수 3번이 유승민이었나 4번이 심상정 5번이 홍준표 홍준표는 네. 다행히 맨 그 다행히 5위였어요. 그게 본인의 성향은 그렇다라는 게 지금 네. 다들 제 친구가 몇 명 했었는데 네. 1위가 누가 중요한지가 아니라 5위가 홍준표라서 다행이라고 자기 정치적 성향이 공연 네. 얘기를 잠깐 할까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연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경연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2017년도에 올해 공연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한 거죠. 그 조사를 했었는데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기억나는 것은 공연 소비, 공연을 보는 것에 대해 진화가 될 것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이브 시네마의 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연을 영상으로 보는 거죠. 공연을 네? 영상으로? 예, 잘 판단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직접 지금 그 자리에 오는 와서 예, 직접 이제 그게 이제 국립극장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죠. 돈도 많은 그 공간에서 다른 해외에 있는 공연을 영상으로 들어와요. 국립극장에 있는 공연 객석에서 그걸 트는 거죠. 뭐지? 그래서 그걸 돈 내고 보는 거죠. 그 롯데 시네마에서 예. 그래서 오페라 이런 거 근데 보여주는 그게 것처럼. 매진이에요. 아, 진짜요? 아~ 예술의 전당에 국립 발레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어지는 공연을 또 공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해서 그걸 또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그걸 틀어요. 아~ 직접 못 가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지방 공연장에서 돈을 뭐 싸겠죠. 일반 실질적으로 공연을 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보겠죠. 그래서 공연을 보고 나서 자기는 백주의 호수를 봤다. 봤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점점 지금 지방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서울에 있는 공공 그런 곳에 공적 작업을 투입을 하면서까지 그런 거를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회의적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공연 소비를 그렇게 디지털로 하고 또 케이블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 공연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다는 이제 트렌드를 보고 굉장히 좀 아 이런 것들은 정말 이 공연은 그쵸. 정말 이게 상상력과 창의력들을 직접 가서 봐야 되고 무대에 그래서 그거를 또 교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관객도. 계속 키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이게 영화하고 다 그러려면 영화관과 시네마 진짜. 가서 보지 왜 보지 극장 가서 이런 것도 틀어주고 극장에서 보냐 근데 또 공연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만약에 극장에서 공연을 봤으면 안 갔을 거래요. 국립극장에 있는 객석에서 보니까 좀 더 또 색다롭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억지죠 억지. 억지죠 저도 그걸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이런 정책은 정말 쓰잘데기 없고 돈을 그냥 정말 그냥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문체부 장관 김종호에서 지금 현재 공석인가요? 네. 아 누가 차관이 계속 하는 아,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매진이 됐다는 건 뭐 수요가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연이 실은 굉장히 뭐 유명한 영국에 있는 유명한 공연을 가져와서 본다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여나 호기심으로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빈필하모닉의 신년 음악회를 공연장에서 그냥 영상으로 보는. 굳이 이거를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지원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 그리고 이거를 대중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더 많이 볼까요? 롯데시네마나 아니면 네. 메가박스에서 한다고 하면 뭐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서 보면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공적 자금으로 투자한다는 그러니까. 게 그리고 왜 예, 공연장에서 그것도 그렇죠. 굳이 그런데다가 돈을 쓸 필요가 있나 참. 아, 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어떤 예술적 그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도 관객들도 그렇죠. 예, 그걸 보면 예술이 뭐가 되게 트렌드로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버리니까 트렌드는 이런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예산 같은 거는 그 전에 다 해놓는 거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한 진짜 씁쓸한 얘기였어요. 네. 아주 안 좋은 얘기. 여기에도 뭔가가 있겠죠. 뭔가 있을. 하여튼 K 있을 자만 들어가면은 아유 응. 섬짓섬짓해요 등골이 그냥.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일단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10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9번의 개정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읽는 것은 10호예요. 10호. 헌법 10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33조와 34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걸권, 단체 교섭권 및 당체 행동권을 가진다.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 33조는 근로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잠깐 33조의 1항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여기서 이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그 심상정 씨가 말하는 맨날 말하는 그 노동 3권인가요? 그럼 아니 갑자기 이렇게 딱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심상정 씨가 맨날 노동 3권, 노동 3권 네. 보장해야 된다. 맨날 이러시잖아요. 맞네요. 아 그래요? 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서 특히 삼성 공무원인 근로자는. 그래서 이 지금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니까 지난번 정교조 사건도 정교조도 이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법률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정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그런가요? 지금 제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네. 판결은 만약에 잘못됐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탄핵했다는 데 감사할 뿐이다. 그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쨌든 유감이다. 그러나 고맙다.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또 이런 거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뭐 34조는 국민의 권리, 복지, 그렇죠. 인간다운 삶, 노인의 복지, 여자의 복지. 아, 전 근데 그게 3항까지 벌써 보면은 노인과 청소년보다 먼저 항이 있어요. 이게 물론 1항이 더 중요도가 많다는 건 아니지만 않겠지만 비율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여자, 다음에 노인이랑 청소년, 그 다음에 신체장애자. 그럴 수 있네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여자에 대한 특별한 권리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찬미님이 엄청 싫어해요. 아 진짜요? 아 저 그래서 저는 약 페미니스트는 아닌데 네. 페미니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네. 네. 지난번 방송 들으면서 찬미님이 왜 여자에 이게 들어가지? 이게 아, 사람인데 똑같지. 사람이란 그게 더 그 차별하는 느낌이 드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호해줘야 된다는 상황이 너무 슬프다. 유감이다. 여성들의 복지들이 잘 보장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걸 언제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놓은 것 같아요. 이것마저도 안에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더 찾을 수가 없으니까 테두리를 정해주는 게 저는 보고 되게 놀랐어요. 헌법에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놀라 엄청 많아. 놀랄 일이 엄청 많아.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되게, 우리 방송에 들으라고. 생각보다 헌법이 약간 진보적이네. 내 생각보다 상당히 되게 보수적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수인 거지. 이게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진보라고 인형화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저는 이거 그 34조 읽다가 6번이 되게 맨 처음에는 약간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네. 1번부터 5번까지는 좀 흐름이 약간 어떤 그 사회 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약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뭐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갑자기 6번에서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왜 나올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 약자나 아니면 취약계층이 재해에 가장 취약해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재난이나 재해 상황이 발생이 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도망을 가거나 해외를 가지, 해외를. 네, 그 자리에서 뜨거나 아니면 재해가 일어나도 그 사람들이 사는 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그래서 넣어놓지 않았나, 이 그런 간치 생각, 34조에 네, 그래서 넣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네 뭐 어쩌냐면 이럴 때 사람들이 삼성 조용하잖아, 이건이 아직 안 떴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쟁 안 일어나 막 이런 일. 걔네들이 만약에 떴다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무슨 큰일이 나도 날 텐데, 한꺼번에 뜨면 아무 조짐이 없이 한국에 있는 거 보면은 문제 없는 거라고. 맞아요. 그런 얘기 지금 생각이 났어 지금. 아 역시 내 조카야.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훌륭하네요. 전 이거 딱 들으면서 이승만이 생각나는데. 풍주쌤의 수비합. 오늘은 소울 넘버 4번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소울 넘버 구하는 법은 다들 아시죠? 이제 4번은 되게 견고한 실리주의자예요. 사소한 이익도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 4번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일단은. 그리고 세상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기준이나 원칙, 그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 같은 것, 프레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타로카드 4번을 보면은 4번의 이름이 황제거든요. 타로카드 그림을 보면 노란 왕관을 쓴 황제가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빨간 옷 속에는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돌로 된 의자에 앉아 있고요. 그 일단은 그 갑옷을 입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별로 편해 보이지는 않죠. 긴장감도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항상 이렇게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속에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고개는 정면을 보고 있지만 눈은 또 옆을 계속 보고 있어. 자기 위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자기를 해할 수 있다고 자기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이렇게 눈을 양쪽을 왔다 갔다 보고 있고, 황제이면서도 갑옷을 입고 편하게 앉아있지 않는 거죠. 일단은 굉장히 방어적인. 그렇죠. 예. 항상 긴장감을 갖고 있고요. 저번에 1, 2, 9번은 내 만족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7번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했고, 근데 이제 4번하고 8번 같은 경우는 세상에 정답이 있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4번은 현실적인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기 그 사회적인 위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그 기준, 그 프레임에 벗어나 있을까 봐 되게 불안해하고요.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서 준비를 되게 철저히 해요.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 있어요. 그게 마음이 편한 상태야. 준비하고 있는 자체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준비를 방어태세를 딱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쌓아놓고 나면 또 불안한 거야. 다 쌓았으니까. 그럼 또 이제 마음 편하려고 뭔가 준비를 하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그동안은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결과물이 또 나와서 자기 주위를 또 쌓고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탄탄하게 견고해지는, 자기가 탄탄하고 견고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4번들을 봤을 때는 4번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감에 쌓여있지만 바깥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쎄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갖출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4번들은 손해보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분수나 자기 수준,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에 그 맞춰서 현실적인 정답을 골라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4번들은 손해 안 보고 그 그 적절한 수준의 자기 사이즈를 조절해서 자기 맞추는 거죠. 대박보다는 잠박을 꿈꾸는 게 훨씬 낫죠. 그 4번들은 본인이 할 수 있고 없는 거에서 한계를 정해서 유지하고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걸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돼요. 지난 10번에 말한 7번들은 새로운 영역에 가서 딱 깃발을 꽂고 개척해서 여기 내 거, 내 땅 하고 이렇게 개척하고 도전하는 힘이 있다고 하면은 4번들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곳에서 체계가 잡혀 있고 그런 데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되게 안정적이고 그 일의 성과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거죠.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 싫은 거지.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현실적으로 뭔가를 구축해야 되는 그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4번들은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뭔가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4번의 보통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재석이나 이경규가 4번이에요.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돈에도 약간 민색하고요. 좋게 말하면 되게 돈에서 신중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4번들은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불안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의 안식처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게 좀 이 사람들한테 존경 받는 게 좀 필요하고 잠도 충분히 자서 그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아.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번에 방송을 들었을 때는 정말 편파적이다. 7번 진짜 싫어하시나 보다 이랬는데 오늘은 4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얘기만 하신 것 같은데 4번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현실적인 네.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가면 이제 그곳이 이제 돈 되는 곳이죠. 아, 그래요? 돈 되는 곳에 되겠네. 모여있는 사람들이 4번들입니다. 손해보는 걸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 사이즈 맞는 그러니까 딱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 사이즈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벌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 현실 감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퍼주고 손도 크고 일을 막 벌리고 이러는데 4번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음력 기준이에요? 양력 기준. 그대가 4번입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했어? 좋은 얘기만 하는구나. 자 계산해보면 4번이더라고요 지금. 아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4번이 조금 좋아하는 번호긴 한데 제가 너무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요. 4번들은 현실 감각이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친구 중에 4번 있어요. 그 친구를 옆에 꼭 끼고 있지. 내가 현실에 이렇게 둥둥 뜨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잡아 내려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 4번들. 그래서 4번 좋아해요. 제 주위에 4번을 찾아야 되겠네. 본인한테 그게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왜냐면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미안. 되게 들으면서 나랑 비슷하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유도를 한다니까. 되게 공감됐던 게 뭐냐면 주변 친구들은 저를 보면 개척하고 깃발을 꼽는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이렇게 성찰해 봤을 때 되는 것만 하거든요. 되면 한다. 되는 것만 하고 조금 약간 현실적이고 손해보는 것도 좋아하진 않아요. 네. 돈에 욕심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들으면서 되게 그러니까 대박보다는 잠박.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가장 들어서 안정적이지. 안정적이죠. 여행을 간다고 해도 최소 비용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놓고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 보면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돈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최소의 비용.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찜질방에서 잘 돈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한 끼 할 돈 이 정도는 마련을 해야 뭐 가서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애교를 부리든 뭐 어떻게 해서 얻어내든 최소 비용은 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에 그래. 있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4번들이 부럽다니까. 조금 계획적이잖아요. 늘 불안해하고 뭔가 긴장해하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제 주변에 뭐 어른들도 그렇고 보면 되게 너는 안정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되게 젊은 친구답지 않게 균형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균형적으로 보이는. 네,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제 안에서 늘 불안하고 뭘 안 하면 계속 불안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뭔가 갑자기 그 책에서 본 것도 생각이 나는데 사랑의 기술에 보면 그 사람이 분리에 대한 그 결핍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에너지를 쓴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저도 그래서 뭔가 계속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게 그래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좀 그래야 제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저 사람은 되게 괜찮은 사람 같고 되게 여러 방면으로 항상 노력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게 막 긴장이나 어떤 불안감에 있어서 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타잔이나 제인이나 정글에 사니 넌 타잔이 좋아 제인이 좋아 정글에 사는 두 친구 중에 제인이 좋아 왜 타잔보다 제인이냐 내게 물으면 왠지 타잔보다 제인이 더 아름다워 보여 넌 타잔이 좋아 넌 제인이 좋아 근데 타잔이나 제인이나 사람인 거니 타잔이 좋아 제인이 좋아 정글에 사는 두 친구 중에 제인이 좋아 다잔보다 제인이 우우우 다잔보다 제인이 나는 좋아. 종미모의 타잔이 좋아를 듣고 왔습니다. 건강한 청년과 함께 한 시간 반 동안 투스타를 떨었는데요. 너무 희망적이네요. 네, 감사한 네. 일이라고. 저는 조카가 자랑스럽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아. 조카님은 한 말씀 해주세요. 작은 엄마 보러 왔다가 뭐 이런 녹음도 해보고 좋은 경험도 하고 재밌는 네. 시간 보내고 가서 너무나 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카 세월을 아니 팟캐스트 7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석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이영숙 조은화 허다윤